다시 타고 돌아서는 그 사람 누가 뭐 애원하며 매달릴 줄 알았나요? 아, 두 번 다신 그대 생각하지 않을래. 바보야 그 사람, 내 맘을 울린 그 사람. 잊는다 다짐을 해도 생각나는 그 사람. 내가 왜 그 사람을 잊지 못해 애태울까요? 아, 두 번 다신 그대 생각하지 않을래. 바보야 그 사람, 내 맘을 울린 그 사람. 사랑해.